꽃이 피어날 때 날지 못했어. 이젠 그리워 봄을 기다리죠. 깊이 새겨졌던 너의 각인들 지울 수가 없어서 아픔까지 선명해. 끝없이 방황했던 그때 난 알지 못했죠. 기억을 지워 널 잊을 수 있게. 왜 이리 모질게 대했는지 몰라. 깊이 남은 시간을 잔인하게 선명해. 끝없이 헤매었던 그때 나 미쳐 몰랐죠. 이젠 겁이 나. Oh, goodbye, long goodbye. 사랑할수록 아픈 사람아 더욱 짙어진 그리움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데. 머물던 시간 아직까지 향기가 남아 깊게 베어버린 사랑아. Goodbye.